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족대 시정책을 처리할 것을 미국에 요구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를 지지해서 2017년 백두산 위인 칭송대회 스위스 준비위원회, 스위스 조선위원회, 스위스 주체사상연구 서조가 5월 27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.